Yeah, let's go. Mr. Q, Mr. Jimbo right here. Mr. Joe on the track. Yeah. Alright. Just feel the vibe. 이 노래 바칠게 The quiet music을 사랑하는 당신께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미 난 집에서 쫓겨났거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겠지 어쨌건 덕분에 잘 살고 있으니 몇백 번 말해도 못 잘할 뿐 I wanna thank you for real 당신이 누구니까 이제 내가 음악으로 갚을 차례 그가 많은 사랑들을 받았네 무척 Q가 완전 무명이었을 때부터 CD를 사준 이들을 비롯한 모든 listeners Mr. Zoe 도판 트랙 위에 내 가슴 안 켜내 간직해도 사랑을 전해 Come and take this love you're gonna feel alright Alright feel the vibe all night Going through this way I'm gonna be Anti-fan 계속 그 열정을 간직해 난 쉽게 놓지 않아 그가 쉽게 날 잊게 한 이들이지 이니들도 처음엔 너희가 싫었지 물론 하지만 곧 알게 됐지 너희들 역시 나의 일부란 걸 별일도 없이 내게 시비 걸 때마다 너희가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단 걸 세게 딴다소 어찌 보면 너희들 덕분에 나 여기까지 온 거지 억울해할 놈도 있겠지만 그게 나야 The Quiet 궁금하겠지 저 자식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팔짱을 끼고서 날 지켜봐 Come on Come and take this love you're yeah. gonna feel alright Alright Feel the vibe all night Going through this way I'm gonna be alright Alright Feel alive on my 당신이 좋든 싫든 날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이지만 많은 것을 빚진 세며 그걸 가는 법은 내 스타일대로 계속 가는 것뿐 내 스타일대로 계속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그것을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은 또한 내 스타일이 절대로 아니거든 Come and take this love you're gonna feel alright Alright Feel the vibe